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열왕기하 24장을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전사는 나라의 일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아들은 4명이 있었는데 요하난과 여호아스, 엘리야김과 시드기야였지요. 신하들은 요시야의 장남 엘리야김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그의 둘째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느고는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엘리야김을 세워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가의 폐망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망국의 기대. 가장 슬프고 억울한 것은 하나같이 지도자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개혁하고 무너져가는 국가의 기둥을 떠받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3절 4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규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의 죄악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결국은 망국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하여 의로운 인물들을 모조리 죽였지요. 비록 그의 말년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저지른 죄악을 만회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국가의 힘이 될 만한 인물들은 다 죽고 선지자 예레미야만 외롭게 남아 눈물로 호소했지만 왕이나 나라의 신하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던져버리는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기 선지자 왕의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가 걸어가야 할 가장 고상한 길은 성실히 회개하고 눈물과 비통한 마음으로 과오를 자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정신만을 간합하신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그의 귀족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경고를 듣고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의 기회는 거룩한 두루마리가 타는 때에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때에 저희가 당신의 음성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가하시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은 듣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당신의 최후의 형벌을 선언하셨다.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지자의 호소는 하나님의 호소였지요. 그러나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로마에 의해 무너지던 신약의 예루살렘 때처럼 그때 유다의 멸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호소는 무위로 돌아갔고 끝내 돌아오라는 음성은 거절되었지요. 절망이었습니다. 나라의 형편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을 분해해서 희망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평안한 날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었죠.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의 포로가 되어 순환 가운데 눈물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써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절망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희망이 되지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비로소 머리를 들고 그때의 하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은 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여기에 두려운 경고의 기별이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최선이 되어버리는 나라.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그런 시련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어렵게 유지되던 유다의 운명처럼 한반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유다가 친 바벨론이냐 아니면 친 애굽이냐 갈팡질팡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유다의 마지막 왕들처럼 친미로 갈 것인가 친중국으로 갈 것인가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지요. 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발원 국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유다 말년의 왕국처럼 빛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국가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배부르고 너무 화려합니다. 어쩌면 국가적 재난이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 빛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풍전동화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한반도 주변은 검은 구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교인들마저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절망이 빠른 속도로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종교적 소수였지만 기독교는 국가의 빛이었고 그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끊임없이 교회는 탐욕적으로 세상의 빛이 아닌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애절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짖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절규를 듣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교회가 다시 정결해지고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이념놀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